때론 너도 나를 생각하는지 가끔은 사랑했던 그날들을 기억해줘 너와 나 다른 길을 가는 걸 이제 난 중요지도 알고 싶지도 않아 사랑한 나의 이름조차 너인지가 네 맘에 버려진 나 될까 허락되지 못할 이유로 고구리 헤어져 처럼 남겠지.